미술사를 전공으로 삼은 이후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막연한 물음에 대하여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묘책은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는 것이다. 예술을 비롯한 문화미란 아무런 노력 없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비결은 따로 없을까? 이에 대하여 나는 조선시대 한 문인의 글 속에서 훌륭한 모범 답안을 구해둔 것이 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또 하나의 새로운 팟캐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아, 이름하여 멜번에 산다. 네, 제목같이 저희 모두 지금 현재 멜번에 살고 있고요. 아, 이민자로서 각자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타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앞서 제가 읽었던 문구는 아, 너무나 유명해서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아,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저희 팟캐스트 처음 시작과 함께 넣은 이유는 제가 이 방송을 만드는 이유가 그 글 속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패널들 앞으로 한 명씩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는 우선 이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손 PD라고 하고요. 지금 호주에 와서 산 지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커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생각하고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유홍준 교수의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민자로 살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알아야지 이 사회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저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패널들과 처음에 나눴을 때 저희 패널들도 다 그와 비슷한 아마 생각을 가졌을 텐데 제가 저희 패널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희 그 패널들도 자기가 이 방송을 제작하게 임하게 됐던 동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멜번의 롱블랙이라고 불리는 우리 롱블랙께서 자기 소개와 함께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롱블랙입니다. 저는 호주에 산 지 한 6년 됐고요. 지금 호주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뜨지 않은 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국을 벗어나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적엔 다른 나라에서 어떤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지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관심 없이 지내다 보니까 많이 아무래도 소속되지 못하고 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금 여기 손PD님이 제안해 주셨던 같이 함께 호주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라고 했을 때 되게 흔쾌히 오케이 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서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그 멜번의 롱블랙님께서 제 제안을 제일 먼저 받아주셨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희 두 번째로 저희 우리 홍 작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안 쓰는 작가 홍 작가입니다. 저는 멜번 생활 6년 차 됐고요. 20대 초반에 유학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요. 글쎄요, 사람들이 멜번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불과 작년까지도 여기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오래 했었고요. 그 고민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가 내 집 같지 않아서, 내가 소속된 곳 같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냥 멜번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지,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인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여기 같이 함께 녹음할 패널 분들과 또 이제 초대돼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뭐 정치, 사회, 역사,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우 그냥 아주 참여의 그 이유가 차고도 넘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에 저희 우리 클로이 씨. 네, 안녕하세요. 클로이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 멜번에 온 지 3년 됐고요. 현재 유학생활하고 있습니다. 유학생활하면서 생활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팔고 있기는 한데 진짜 겨우겨우 입에 술칠하면서 사는 것 같고요. 술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멜번 온 지 3년 됐어요. 3년 되면 그런 말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지금 6년, 뭐 8년, 9년 되셨다고 하셨죠. 저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뭐 언어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동안 그 언어 장벽 때문에 저는 진짜 아웃사이더로 살았거든요. 무식하면 죄다고, 아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난 3년 동안 저는 진짜 용감하게 아웃사이더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뭐, 거의 9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하면 트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웃사이드로 살면서 별로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그럼 내가 왜 여기서 사나라는 막연한 그런 불안함도 생기더라고요. 지난 3년은 괜찮지만 앞으로 평생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살아갈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마침 손 PD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이런 팟캐스트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는 호주의 뭐 전반적인 거를 다 얘기할 기회가 있다. 뭐 문화, 역사, 생활, 스포츠. 그래서 저도 같이 이거를 참여하면서 공부하게 되면은 저도 뭐 아웃사이더로 사는 거는 그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돼서 제가 공부한 거를 다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멜번에 살면서 아니면 호주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배운 이런 지식들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호주 생활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저희 제가 생각하는 이 방송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르겠어요. 이런 방송을 저희가 만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 덕분에 이렇게 그냥 간단한 장비로 간단히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그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올려보는 건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저희 패널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방송을 5명이 들어도 좋고 밖에서 10명이 들어도 좋고 안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누가 듣고 뭐 많은 피드백이 이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5명 혹은 뭐 5명을 포함한 게스트들이라든지 뭐 앞으로 있을 참여하시게 될 분들만이라도 아 조금씩 저희가 조금 더 공부하고 저희가 스스로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공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익힌 거를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걸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그냥 공부만 하면은 지겨운데 이렇게 서로 녹음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인터넷상에 올려서 누군가의 피드백이 들어온다면은 또 저희가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촉매제 같은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이 방송은 저희끼리 아마 하는 방송이 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만 뭐 저희 좋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듣는 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제 스탠스는 듣는 분들보다는 저희 좋은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방송의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우리 테드님.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저는 멜번 온 지 8년 됐고요. 현재 ICT에서 현직 IC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팟캐스트 준비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무적인 부분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이용해서 그러한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기 그 ICT가 뭔지 잠깐 그래 설명해 주세요. 저희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한 30초만 설명을 해주세요. ICT가 뭔지 나중에 아마 좀 나올 건데 오늘 457 얘기하면서 그것은 에크로님이고요. 정보기술과 관련된 모든 업무 분야를 통칭해서 IC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저 같은 분 사람들은 뭐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넘사벽이죠.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ITC라는 거 이번에. 자, 아무튼 저희들 뭐 생각들이 이렇고요. 저희가 그 이제 시작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음질이라든지 혹은 뭐 처음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첫 수레 배부르겠습니까? 저희가 하나씩 하면서 처음보다 두 번째 방송이 좀 낫고 그리고 세 번째 방송이 조금씩 나아지는 저희가 그런 그 발전되는 그런 커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건지를 잠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2주에 한 번꼴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다 각자 뭐 샌드위치도 만들어야 되고 ICT로 일도 해야 되고 뭐 저같이 뭐 커피도 만들어야 되고 뭐 다 학생이고 뭐 간호사고 막 이래가지고 각자 이제 그 입에 술 칠하고 살려다 보면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는 못하고요.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꼴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내용들은 다 각자 저희가 직접 다 리서치하고 저희가 다 준비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은 그 한 주에 있었던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 패널들이 한번 탁자위에 올려놓고 정말 한번 그 난상 토론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물론 호주에 관련된 거겠죠. 그 주제를 저희 패널 한 분이 한번 바닥까지 파보는 이름하여 딥다이브라는 코너를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손PD가 진행하는 손PD인 저고요. 손PD가 진행하는 호주 역사 기행이라고 해서 호주의 역사를 시간순 혹은 뭐 사건순 혹은 인물순 다양한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알아가는 고로한 어디서 들은 거라도 하나씩 좀 들은 거라도 어디서 하나씩 주워 들어서 가면은 그래도 좀 남한테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일념에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일부 순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457 비자 관련된 거 그리고 거기에 동반돼서 이제 말콤 텀블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호주 시민권 받는 문제에 있어서 뭐 강화한다든지 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이슈였어요. 그거를 저희가 한번 오늘 난상 토론의 주제로 잡을 생각이고요. 그거를 오늘 요 주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현재 멜번에서 건축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우리 강건축님을 저희가 오늘 게스트로 모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고 하시길래 저희가 직접 초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 잠깐만 하고 가시죠. 할 얘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랑 그래도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몸소 자진해서 나온다고 해서 왔습니다. 멜번 온 지 6년 됐고요. 지금 아주 지금 이슈로 지금 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좀 난상 토론하면서 그 답변을 좀 모색해 볼까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자기 소개라도 해야죠. 제가 다 했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 차차 자기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가끔씩 나올 테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하면 뭐 말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말하세요. 저희가 뭐 마이크는 열려 있으니까. 환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 전부 다 처음이라서 뭐 특별히 게스트라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자, 그러면은 저희 먼저 457 폐지 관련돼서 뭐 그래도 뭐 요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는 대충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클로이 님께서 잠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일단. 지난주였죠. 뭐 말콤 텀블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457 비자 폐지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2018년 3월에 기존의 457 비자가 폐지되고 새로운 임시 기술 부족 비자로 대체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사의 원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이고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이다. 그러나 호주 일자리는 호주 노동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호주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한 457 비자는 폐지될 것이다. 가 그 457 폐지 원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한테 호주 잡을 먼저 주겠다. 그죠? 네, 그죠. 우선순위를 호주인에게 이제 두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457 비자라는 걸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국 호주민, 호주 시민, 호주의 청소년들이라든지 청소년이 아니죠. 호주의 그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자꾸 뺏어가고 젊은이들의 고용률이 자꾸 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 이제 이번 조치죠. 그러면은 이번 조치가 과연 그 얼마큼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그거를 한번 저희 오늘 할 말이 많다고 하셨던 우리 강 박사께서 우리 강 건축가께서 한번 아 예 제가 사실 호주에 온 지 6년이 됐는데 제가 3년을 제가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457 비자를 뭐 그렇게 옹호한다거나 솔직히 말해서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57 비자가 엄밀히 말하면 진짜 그 저랑 같이 호주 생활 회원분들한테는 그 어찌 말하면 뭐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457 비자를 이용해서 영주권을 딸 생각도 없었고 뭐 그래도 그게 하나의 그 패스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457 비자가 그래도 언젠가는 저도 이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그냥 이민에 대한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그 457 비자 만든 목적이 외국에서 그 경력을 쌓은 그 외국인 노동자가 호주에 대한 경험 없이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호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일에 대한 경력을 쌓고 그 영주권을 받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 457 비자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동 착취다 해가지고 그게 악 이용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최근에 그 이슈로 이제 그 지금 말콤 텀블이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한 저는 그런 정책으로 들고 나왔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457 비자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그런 문제들 기본적으로 뭐 노동을 착취한다는 이런 문제들은 이미 있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이 시점에 이 시국에 이제 벌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여기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그 정부의 발표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술자들을 완전히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려서 호주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영어도 더 잘하고 그러면서도 호주 우리 자국민들의 그 잡 시큐리티를 올려오면서도 하겠다는 조치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457 비자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2년짜리 단기 비자도 있고 또 4년짜리 중장기로 해서 그거는 결국 영주권으로 가는 패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몇몇 호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2부 시간에도 물론 다루겠지만 이제 원네이션이라는 그 폴린 헨슨 쪽에서도 이제 지지도가 그 10% 넘게 지금 지지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호주 기존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뭐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바뀐 정책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그 457 비자가 이제 어떤 비자로 바뀔 뭐 458로 바뀐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게 이제 2년의 경력을 우선 받아야지 그 457이든 어떤 비자든 그 2년짜리든 4년짜리든 그 고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2년의 경력을 어떻게 쌓을지는 그건 진짜 미지수입니다. 왜냐면은 2년의 경력을 쌓으려면 어떤 비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처음 호주 와가지고 그 비자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2년의 그게 경력을 그 단기 비자라는 거예요? 2년짜리 그럼? 그 단기 비자를 받기 위해서 2년의 경력을 쌓아야지만 그 단기 비자에 대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지금 바뀐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새로 바뀔 4년짜리 비자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것도 2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2년의 경력을 그러면은 여기서 비자 없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거의 이민 해문을 안 받겠다는 소린가?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4년짜리 비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현재 그 독립기술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제가 그 비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독립기술 이민이 중기비자 4년짜리로 바뀐 거더라고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왜냐면 그 직업군들 자체가 회계사, 의사, 간호사 이런 전문 직종 계통 그러니까 스킬드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 기술을 가진 직업군들이 이 중기비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그 군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퀄리피케이션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점수가 있어야지만 그 퀄리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 등록을 하려면 IELTS 7.0 이상의 영어 점수가 나와야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독립기술 이민 신청을 하면 간호사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바로 나와요. 근데 이 변경된 이 법에 의하면 2018년 3월부터 적용이 될 건데요. 이제 중기비자를 신청을 하고요. 3년 후에 그 비자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야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그 비자 자체를 받을 수 있냐는 거지. 이 중기 비자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어를 매우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그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미국에서도 지금 그 뭐지 트럼프가 나와서 뭐 그쪽에서도 비자 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이 나왔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거 그런 그 세계적인 추세와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이게? 저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비자까지는 사실은 비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봤어요. 제가 전공하는 이제 분야가 뭐나 뭐 그거 하면 당연히 영주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취업 시장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불이익이 많더라고요. 그 유학생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호주 현지인들에게 어떤 취업하는 그런 문이 좁아졌다는 의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인 친구들한테 로컬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직업을 갖는데 문제를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률이나 뭐 이런 문제가 뭐 데이터상으로 어떤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체감하기로는 우리도 충분히 여기는 굉장히 어떤 경쟁이 심한 나라야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 경쟁이라는 게 호주 자국민들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자국민끼리의 경쟁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간호사 저는 간호사인데요. 이제 간호 졸업생들이 취업을 할 때는 컴퓨터 매치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그 아이디 자체가 유학생들에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457 비자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한 9만 5천 명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작년 말. 그러면은 결국 그 10만 명 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없애면은 호주의 그 불안전 고용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457 비자 폐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배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배경에 설명을 할 때 그 뭐죠? 실업률 증가 때문에 이민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457 폐지를 이렇게 폐지하겠다라는 게 그게 배경인데요. 배경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9만 5천 명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자국 내 노동시장에서 살펴봤을 때 1%도 안 되는 수치예요. 1%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457 비자를 폐지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한국하고 비교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지금 저희도 똑같잖아요. 뭐 한국도 여전히 실업률이 굉장히 높죠. 실업률 높아서 저희 박근혜 정부 때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반대로 우리는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청소년 귀족 노조? 아니요. 그래서 우린 반대로 밖으로 내몰았죠. 중동으로 가라. 중동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라. 라고. 뭐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대책이라고 나오니까 신뢰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냥 일종의 마녀사냥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냥 어차피 그 니네 뭐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일단 말콘 텀블 입장에서는 내가 니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으로 조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호주 전 호주 국민들 90%의 호주 노동자들한테는 내가 뭐 니들을 위해서 이러한 칼을 휘둘렀다. 뭐 그런 건가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반세계화가 뭐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약간 묻혀가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자국민들, 호주 자국민들 사이에서 실업률도 문제가 되지만 실업률로 인한 불만도 있지만 그 이민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지금 호주 내에도 쌓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불만이 자국민들의 불만이 머리 꼭지까지 좀 약간 올라온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왜 이민자들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뭐 지금 원네이션 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세계와 반이민화 이게 지금 먹혀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샤이 트럼프라는 그런 것. 네, 자국민들의 어떤 그 불만이 지금 계속 끓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끓는 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겨우 한나 구멍을 틀어준 게 457 비자 폐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홍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소수를 이용해서 오케이. 네. 그러면은 그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조치를 했을 때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치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고 뭐 우리가 잃는 게 뭔가.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호주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호주로 들어와서 잡을 잡고 공부해서 잡을 잡아서 호주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호주가 지금 가장 그 수출품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 산업 수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그냥 뭐 망하겠다는 소린가? 제가 일단 뭐 무슨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얻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민심. 왜냐면 민심. 중요하죠. 천심을 얻었네. 제가 이거를 이 발표를 도서관에 있을 때 들었어요. 거기서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시민권이 없으면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 정치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기한테 투표권 없는 사람이 뭐 사람으로 보이겠어? 네. 정말 놀라운 게 이 457 비자가 폐지됐죠. 제가 그때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냥 페이스북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썸업이 막 날라다녀요. 한 수백 개의 썸업이 막 비디오 좋아요가, 영상에 좋아요가 날라다니고 있어서 저는 정말 엄청 좋은 정책이 발표됐거나 뭐 어마어마한 뭐가 뭐 금괴가 터졌거나 뭐가 터진 줄 알았어요 여기에.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썸업이 그렇게 날라다닐 수가 없지. 그래서 딱 기분 좋게 열어봤더니 457 비자 폐지라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거의 1:10의 비율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압도적인 거예요. 저는 그만큼인지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뭐 457 비자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심했던 건지 그 정도의 비율로 이게 이렇게 압도적일 거라는 상상을 못해서 분명 얻은 거는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뭐 저도 그렇게 지금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교육이 가져다주는 호주의 그 베너핏이 엄청난데 얘네들이 이걸 제대로 계산했다면은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민심 얻고 한 조금 있다가 다시 돌리고 그 전략인가 그럼? 치고 빠지기? 그 예를 들어서 그 수치를 보면은 그 교육 산업이 13만 개의 잡을 창출하고 있어요. 1년에. 아, 호주의 교육 예. 산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인도랑도 이렇게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인도 학생들이 그 인터내셔널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5만 명 중에 4, 5, 7을 얻는 인원은 1만 명이에요. 나머지는 뭐야?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그쵸. 근데 그 사람들도 오려고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호주에 와서 공부만 하고 가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457이란 비자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 고용주가 자신이 그 임플로이들한테 그 어느 정도의 그 증명 같은 것을 자기의 뭐 얼마의 수익이라든지 세금 얼마 된다든지 어느 정도의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걸 충분히 증명해야 되고 또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비자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가 지금 현재에서도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유학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돌아간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면은 호주 정치인들이나 호주 사회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제 이민자 없이도 이 사회는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호주라는 나라가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룰 만큼 다 이뤘으니까 지금부터 더 들어오는 거는 막기로 하고, 우리가 나도 이민자고 뭐 쟤도 이민자고 다 이민자인데.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또 이제 또 커서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됐고 그 사람들은 다 호주 시민들이잖아. 그 사람들끼리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는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인 것 같아 제 생각엔. 근데 전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왜 아직도 호주는 그러면은 그냥 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더 필요하죠. 호주는 이제 미국이랑 다르게. 땅덩어리는 크지만 인원은 이제 2,500만밖에 안 되는 되게 캐나다와 같이 되게 기이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제가 뭐 이제 건축 정보를 하면서 이제 인구 추이라든지 막 그런 것도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멜버른이 한 20년 향후 20년 안에 거의 인구가 두 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이민자들 때문에 아니면은 애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민자들 때문이죠. 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호주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애도 많이 낳아. 그렇죠. 애도 많이 낳죠. 네. 그리고 저도 그거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 457 비자를 받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직종을 보면은 사실 저희가 멜번에서 생각하면 보통 뭐 쿠커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루럴 에어리어로 가면요 의사나 간호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노던 테리토리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킬을 가진 457 비자 소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호주에는 아직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엔지니어도 부족하고 기술을 가지고 숙련된 숙련공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럼 과연 그럼 루럴 뭐 이런 노던 테리토리에 어떤 의사를 도대체 누구를 보낼 거냐에 대한 대책도 없이 호주 애들은 분명히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어저께 그 지난주 ABC 방송에서 한 그 Q&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걸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도 걱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 뭐 연합회나 이런 데겠지.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외곽지대, 그러니까 호주로 따지면 이제 밖에 도시가 아닌 밖에서도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조차도 의사도 그게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직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의사들도 막을 수 있다라는 위협감을 갖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의사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호주 내에는 의사가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지역적으로 분배가 안 될 뿐이지 의사는 많은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게 그래도 갈 사람 없을 거라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생각도 하면서도 반면 의사는 많은데 우리가 왜 의사를 받아야 되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진 게 볼 수 있죠. 땅 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냥 제 생각에는 더 경쟁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누구랑 경쟁? 그러니까 그 호주 내 사는 사람들, 여기 호주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이지고잉하다고 루즈하다고라고 돈을 좀 덜 받고. 돈을 덜 받고 일을 덜 하자라는.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경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호주 사람들이 경쟁을 안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아예 막아버리고 그냥 원천적으로 경쟁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호주 사람들 보셔서 알겠지만 놀고 편한 거 좋아하는데 진짜 푸시하지 않는 이상 루럴 리모트 에어리아 가서 일을 할 만한 그런 경력직들은 당연히 갈 수가 없다는 거 생각하는 게,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의사여도 내 애기 아플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GP가 뭐 어떤 페디아트리션이나 이런 이렇게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런 에어리아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규 의사들을 보내겠다는 건데, 이제 그런 의사들을 거기까지 푸시해서 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 현지 뭐라고 하죠? 로컬 에어리아에 잡도 없고 먹고 살 게 없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들이 뭐 완전 첩첩산중, 아 뭐 산중이 아니죠? 사막 한가운데 가서 진료를 할 리가 없다는 게 저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폐지해서 어쩌려고 이러나 사실. 그죠?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또 호주 정부가의 이상한 움직임이 이 시민권에 대해서도 제재를 지금 가해요. 지금 이미 가려고 바꿨고 시민권을 받기도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그거를 영주권을 따고 나서, 예전에는 영주권 받고 나서 1년 지나면은 신청이 가능했다고 하던데 지금 그걸 뭐 3년으로 또 바꾼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그 시민권 신청을 막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게 내가 신청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막 이제 이런 혼란까지 지금 생기는 상황이니까, 시민권 신청 이렇게 된다는 거를 공지도 안 하고 그냥 그날 딱 돼서 그냥 시행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들이 과연 그 호주 사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득보단 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왜 지금 이런 식의 이런 거를 하느냐 라는 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세계적으로 트럼프부터 시작한 그러한 자국민 보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모든 그러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세계화에서 뒤처진 사람들, 세계화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그 노동자들, 그 뭐 해외로 그 미국의 기업들이 나가니까 잡을 잃게 된 노동자들이라고도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제 뭐 저기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 세계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당장 지금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편승한 게 아니냐 호주도.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그냥 호주가 향후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과연 그러니까 호주가 지금까지 이뤄냈던 번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민자의 기반을 둬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민자의 나라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또 하나 방송을 봤던 게 그 730 리포트, 그러니까 730 리포트라는 거에서 말콤 텀블한테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아니 지금 시민권을 강화하고 비자 주는 걸 이렇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은, 예전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예로 들었던 게 그 웨스트필드의 창업자인 프랭크 로이라는 사람의 예로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기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제 넘어왔는데, 이 사람 왔을 때 영어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적인 수단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호주 사회에 들어와서 호주 사회를 이만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뭐 핵폭탄도 만들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올리면은 향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지. 단지 그냥 영어로 자르고 너가 무슨 이거 조건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호주라는 사회가 인재들을 해외로부터 수혈해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바보 같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호주가 그러니까 이민자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 이민자로부터 시작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호주의 역사가 얼마 정도 된지 저는 한 300년 정도 됐나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호주 역사 기행을 할 거예요. 네. 네. 자, 300년은 안 돼요. 저희는. 300년도 안 돼요.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이 호주라는 나라에 대한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냥 버리는 정책이다. 좋은 지적인데. 네. 네. 이민자로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자기의 나라가 가진 그 이민자들을 되게 고마워해야지. 그렇죠. 왜 이민자들을 이렇게. 근데 그 이민자들이 힘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 내에서 이제 사회 내 계급 간의 힘의 투쟁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 457 비자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용자들이 착취를 당해요. 고용자들이 아니면 고용자들. 고용자들이. 고용주가 아니고. 예, 네, 고용자들이. 아, 고용주가 하죠. 착취를 해서 457 비자를 갖고 있는 노동자가 네. 착취를 당한다. 예. 그렇죠. 예. 예. 착취를 당해요. 이게 진짜 노예 계약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고용주 밑에서 최소한 2년을 일해야 되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1년 반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어쨌든 뭐 회사가 이제 뭐 어렵거나 아니면 그냥 잘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2년을 또 해야 돼요. 다른 고용주 밑에서. 아니 그거는 내가 알기로 아닌 예.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그게 60일 안에 60일 안에 새로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서 힘드니까.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돼도 또 2년을 다시 해야 돼요? 2년 그러니까 만약에 60을 채우지 못하면은 다시 공고로 돌아가야 되고 이제 한 사업자 밑에서 2년을 일해야 돼요. 네. 예. 그러면은 중간에 60일 안에 찾아서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도 또 2년을 해야 돼요. 또 2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게다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457 비자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2년 지나면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4년짜리를 바꿔놓고 그것도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죠. 이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만큼 착취될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그쵸.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플러스 호주 기정사회는 좋다고 하겠네. 고용주들은. 그렇죠. 오히려 더 착취를 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이제 북치고 장구치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바운더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직업을 보호한답시고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말콤 텀블 입장과 그 다음에 그냥 그 호주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잘한 거네. 이거 잘했다고 아니, 말해야 되긴 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이 병신들 뭐 하는 건가 싶지만 호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네 그것도 잡도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호주 고용자인데 내가 고용주인데 내가 더 착취할 수 있는 더 기간도 늘려주고 그치만 근데 이렇게 인간을 도구화해서 돈을 뽑아먹는 도구로 삼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시행이 되면 이 사회 전체의 윤리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땅에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 살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하는 좋은 말이에요. 전혀 없다 생각하는 게 호주 오니까 여기는 노동자의 권리가 너무 많이 보장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라고 하면 아프다고 하면 콜식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 나한테 코멘트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전역이 있는 삶, 야근이 없는 삶. 여기 우리가 가끔 점심도 있는 삶. 어 그럼요. 공원에 저는 이제 시티 평일에 공원에서 이제 아빠가 근무하고 있는데 유모차 끌고 엄마랑 아기랑 와가지고 아빠랑 피크닉하고 이런 거 진짜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모습들, 저는 그 모습을 꿈꾸고 호주까지 와서 제가 뼈빠지게 공부하고 뼈빠지게 지금 이렇게 영어 당연히 못하죠. 한국말로 이렇게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영어로 못하죠. 그런 서러움까지도 다 참아가면서 사는 이유,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내가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인간답게 편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살려고 하는 건데 이딴 식으로 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저기서 말하는 게 이딴 식으로 한다는 거는 자 본인한테 만약에 비자 때문에 그 불이익이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손 그러니까 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시민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시민권자고 나는 이미 이 당을 다리를 건너왔는데 저쪽 사회 저쪽에 다리를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걸 봤을 때 나는 도저히 나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네, 인간을 이런 식으로 착취하고 도구화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는 뭐 이 나라에서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아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무한 경쟁 사회로 만들어서 걔네들도 또 착취당하는 세상이 될 거고 그냥 그 사회의 흐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호주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잘못 틀어서 그냥 이렇게 비인간화된 사회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에 저는 엄청난 분만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일단 저도 좀 얘기할게요. 이거 457 비자 폐지돼서 어쩌면 제가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선입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편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불이익을 받으니까 네가 이렇게 반대를 한다라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저는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저는 지금 5년 대학 과정을 하고 있어요. 이 5년 과정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비가 한국 돈으로 2억이에요. 5년 2억, 동안? 네. 이 2억을 저는 한국에서 벌려고 10년 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간을 공부를 해서 여기서 5년을 공부하고 여기서 그 공부한 걸로 살려고 왔어요. 근데 지금 4학년이에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비자법이 나왔어요. 기존 비자법이라면 제가 2년 동안 스폰서십을 받으면 돼요. 그게 457. 네. 2년을 받고 2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뭐 계속해서 제 커리어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 제 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왜냐면 2년 제가 비자를 받을 수는 있어요. 스폰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2년 뒤에 또 2년이 끝났을 때 2년 연장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457 비자가 폐지되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됐잖아요. 쇼트텀하고 롱텀 비자로.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롱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롱텀만 가능해요. 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쇼트텀으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게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쇼텀이 끝나고 났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근데 그 롱텀에는 그 직업군이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래서 쇼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뭔가 치사한 조항이에요. 호주에서 계속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그 사항에 제가 사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사인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쇼텀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또 2년이란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아니 이 네. 그러면 그 쇼텀을 받기 그 위해서 2년은 무슨 제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학생 저도 비자로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거 그게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졸업 비자 2년이 주거든요. 그걸로 이제 채울 수는 있긴 한데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근데 참 힘들죠. 진짜 치사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게 꼭 호주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득권 세력과 이제 그 이제 피 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간의 이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겟이 있는 거죠. 호주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딱 조직이 좋은 사람이 딱 1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건데 저도 사실은 이 457 비자가 저하고 크게 관련이 있던 부분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다가 좀 그 손 PD님 말씀처럼 호주에서 지금 현재 비자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공감이 한편으로는 되기도 했고 또 지금 457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봤는데 사실 그 말콤 텀블이 이 457 비자를 가지고 되게 정치적으로 지금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어디서 좀 많이 느꼈냐면요. 이 해결책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해결책으로만 보면은 실업률이 개선되고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죠. 근데 실제로 이 실업률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2017년 3월에 457 비자와 관련해서 그 호주 이 실업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뭐 맥도날드라든가 그런 서비스업 있죠. 젊은이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용 창출이 가능한 그런 직종에 대해서 이미 스폰 그 457 비자 스폰을 축소한 바가 있어요. 이미 축소를 한 상태에서 굳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걸 폐지까지 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서비스업에서 사실은 보면은 45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숙련된 기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직종과 실제로 이 고용 창출이 가능한 이 가장 손쉽게 비숙련된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서로 겹쳐지지가 않아요. 필요로 하는 그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457 비자를 건드렸다는 거는 그냥 표심을 얻기 위한 말콤 정부의 좀 자기들의 정치적인 수단의 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사실 그 시골 지역에서도 아까 그 뭐야 홍 작가? 홍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 시골?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그 의료진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비자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장 또 이 호주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5월에 발표된 그 연방 예산 비용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국내에서 숙련된 그런 기술자들을 배출해내기 위한 교육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확실시 되지 않고서는 무조건 그냥 비자만 없앤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다들이 아니라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호주 사람들이 진짜 이 457 비자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 보면 이 기사가 나올 때 먼저 457 비자가 뭔지에 대한 설명부터 나오더라고. 그렇죠. 457 비자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인들이 어떤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지 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호주 사람들은 아 외국 애들 이제 안 오겠네? 야 이제 우리 좀 취업할 수 있겠네? 이제 외국 애들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얘네들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만 얘네들은 몰라요. 457 비자에 대해서. 제가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너 457 비자 뭔지 아냐고. 모르더라고요. 알 이유도 없지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그 이 문제하고 더불어서 그 이게 똑같이 그 시민권 그 문제하고도 똑같은 건데 참 모르겠어요. 지금 호주가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을 잡는지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저희가 지금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더 뭐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나 얘기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있어요. 네. 일단 이 정책이 호주인들한테 환영받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일단 실업률이 정말로 개선이 될 것인가 방금 롱블랙님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책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분노만 쌓였지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되지 이거 이것도 막 생각이 안 나서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단 폐지된다고 해서 기분은 나쁘고 막 뭔가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를 제 치고 올라오는 걸 해소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국가도 하나의 뭐 소규모로 보면 가정이라고 보죠. 그럼 내 새끼 챙기자는 거잖아요. 내 새끼가 굶어 죽는데 남의 새끼가 밥 먹는 거 뭐 그게 시급하냐, 내 새끼부터 밥 먹여야지, 이런 논리잖아요. 맞잖아요. 호주도 지금 자국민들이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 457 비자로 근로를 하고 있는 거를 없애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은 내 자식들, 내 내국인, 자국인이 그거를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국가로서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으니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들어보고 싶어요. 왜 이 자국민을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정책이 잘못된 건지, 그냥 무조건 진보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뭐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무조건 현 시대 흐름하고 맞지 않다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토사구팽 뭐 여태까지 이민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잖아요. 시스템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이 나라를 거의 다 구축시켜 놨잖아요. 현재까지 다 구축시켜 놓고 살만한 나라가 되고 시스템이 돌아갈만 하니까 그동안에 기여했던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나가라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하시듯이 그분들은 이미 시민권을 뭐 받고 살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보자는 거죠. 왜 이게 잘못된 정책인지. 그게 근데 논리적인 접근이 참 쉽지가 않은 이유가 이 개혁안 자체가 심도 있는 개혁안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아직 없어요. 이걸 통해서 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구체적인 제시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 457 비자를 통해서 지금 형성돼 있는 노동시장이 전체 노동력의 1%란 말이에요. 1%. 1%도 안 되는 어떤 이 노동력을 가지고 전체 실업률과 뭐 그 뭐야 불안정 고용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논리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한 가지만 좀 더 보태면 현재 호주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짚어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번 그 457 비자 관련된 그 정부의 발표는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이제 입법 발의가 되어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이제 호주 사회에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훨씬 더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거시적인 지표들인데요.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블랙머니로 대표되는 그 이제 자금들이 호주의 부동산 경기를 지탱을 하면서 이제 호주의 GDP가 폭락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또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뭐 자동차 산업 이제 거의 다 이제 철수를 하고 있고 이른바 디센트 잡들이 호주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과연 457 비자라고 하는 그 작은 포션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현재 호주의 정치 세력이 가지게 되는 이득과 그리고 실제 자국민들이 본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job security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삶의 기준이 되는 현재 자기가 living expenditure를 이제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경제 현실과도 맞물린다고 봅니다. 이제 그 실제 이제 드러나는 뭐 현상들을 보면 뭐 플린더스 역에 이제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홈리스들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공 부분에 대한 아주 입체적인 공격도 숨어 있는 것이지요. 실제 호주 정부가 하고 있는 악행들을 이러한 457 비자라고 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미국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그 선거 운동 당시 상황을 그냥 뉴스로 봤던 상황을 그냥 되돌려 보면은 이제 반이민 그다음에 뭐 장벽을 세운다. 이제 장벽을 세운다 이런 어떤 농담과 같은 그런 공약들을 막 세울 때 뭐라고 해야 될까? 공장들이 철수하면서 잡을 잃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고 너희들의 어떤 삶을 지켜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표심을 모으고 뭐 당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를 들었었거든요. 그럼 그것과도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호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경화가 나타나는 아주 그 전형적인 형태이죠. 마이너리티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실제 지배 세력이 또는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실책들, 실수들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그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은 과연 이 단기적인 결과 속에서 가장 이익을 얻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보는 인사이트를 갖기를 좀 요청을 드려요. 실제 모든 현상들이 연관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중심적으로 흐름을 갖고 있는 어떤 현상들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래고 457 비자를 어플라이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겠구나 또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말콤 텀블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호주는 이제 21세기 중반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2025년 또는 30년 그때가 되면은 현재 있는 족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른바 디센트 족의 대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니셔티브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시기가 되면 500만 개의 현존하는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요. 이것은 사회적 그리고 뭐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합된 시선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너무 좀 얘기가 이게 또 상당히 진지한 얘기다 보니까 저희가 첫 방송부터 너무 이게 뭐 그 잠 안 오시는 분들 이거 틀어놓고 자는 방송이 뭐 이렇게 될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 테드님의 의견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러한 좀 이 사건을 저희가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는 이제 테드님 말했던 그러한 관련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호주가 시민권을 강화하고 457을 폐지하면서 이민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몰아내려 이민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 장벽을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느꼈던 게 이제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이게 에이미 추아라는 이 여자가 그 미국의 중국 2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중국 사람인데 이제 필리핀에서 컸고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UC 버클리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자기 딸이 네 명이야. 근데 이 에이미 추아라는 사람이 첫 번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딸이죠. 이 여자도. 근데 이 여자가 이 에이미 추아라는 사람이 이게 쓴 글을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정착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자 이 에이미 추아가 이제 대학에 갈 때가 되는데 뭐든지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8학년 때 그러니까 8학년 때 무슨 경시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해서 이제 부모 시상식에 부모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에이미 추아한테 너는 나를 욕보였다고 어디 감히 2등을 했는데 날 불렀냐고 앞으로 이런 거에 난 부르지 말라고 그게 그 얘기를 그 이걸 읽고 제 경우하고 저는 대비를 해봤어요. 만약에 저희 딸이 정확히 지금 8학년인데 얘가 만약에 어디 경신에 나가서 2등을 해서 날 불렀다 나는 정말 기뻐서 날뛸 것 같은데 그 박사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딸들을 키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갈 때가 돼서 그러면 너는 뭐 가까운 집 근처에 이제 LA에 살았으니까 그쪽에서 있는 대학을 가라. 그래서 UC 버클리를 넌 가라.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는 딸이 어디 나가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순수 중국 혈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인 남자, 외국인 백인 남자하고 연애도 못 해요. 근데 이 여자가 UC 버클리가 가기 싫고 자기는 동부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는 다른 데로 가고 싶다니까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집안에서 학교 다니는 걸로 해라. 그랬더니 제가 입학 허가서를 받은 게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살짝 마음이 풀리면서 내심 좋아했다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두 번째 동생이 스탠퍼드에서 하고 또 거기서 박사하고 세 번째 동생이 예일에서 박사하고 뭐 이런 집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외국인의 그 이민자로서 살면서 이 미국의 사회 그리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이 제국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쳤는가에 대한 거를 탐구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주제,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그 아무리 잘 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썼던 제국도 결국 그 제국의 몰락은 그 제국이 관용을 잃는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예를 들어 최초의 뭐 페르시아의 제국부터 시작해서 뭐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 로마 제국 모든 제국들이 처음에는 관용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거죠. 로마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미국이 20세기 초반에 그리고 19세기 말에 전 세계로부터 유럽에서 정말 박해받고 이랬던 우수한 사람들을 종교의 자유라는 그리고 기회의 땅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불러들인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을 한 거고 호주의 경우도 봤을 때 그 저희 그 여기 호주 멜번에 보시면은 그 큰 가든 이름이 뭐죠? 로얄 보타닉 가든 옆에 보면은 시드니 마이어 뮤직볼이라고 있어요. 왜 그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 공연하고 굉장히 예쁜 공연이죠. 그거를 만들 이름이 시드니 마이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마이어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고 이 사람도 이민자예요. 이 사람도 호주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유태인인데 이제 11명의 형제들의 막내가 넘어와서 자기 형하고 같이 차린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기준이라면은 지금의 우리가 457을 얘기하고 호주의 시민권을 얘기하는 기준이라면은 우리에게 마이언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웨스트필드도 없는 거고 호주라는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 대부분의 지금 이 번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의 관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호주가 다문화 사회로 가장 정착된 다문화 사회를 이루었던 건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단초가 바로 시작되는 게 불관용, 관용이 없어지고 그다음 외국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민족적 그러한 순수성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 제국은 쇠퇴의 길로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도 굉장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굉장히 이 에이미 추아의 이 관용을 대하는 그러한 접근을 인사이트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그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누가 그랬죠? 클로이가 그랬나?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왜 반박할 이유가 없어요? 이 역사적으로 모든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그렇게 했더니 니들을 다 어떻게 됐나 보라고 역사적으로 지금 미국이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서세동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힘이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가 그 미국에 편승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통해 그런 식의 이해를 갖는 것도 저는 이 사건을 보는 하나의 그 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열받고 이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표출할 수 없었던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근데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호주란 나라는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중국에 가서는 누가 이 나라에 오고 싶어 할 거냐. 그러면은 가뜩이나 외진 섬대륙이 더 고립되고 결국은 그 고립이 스스로 처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회로 지금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 짧은 사이클이 아니라 긴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러한 주제가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457을 통해서 이 호주라는 사회가 이제 다문화주의로 정착을 했던 이제 과거의 역사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손 PD의 뭐 역사 기행 이런 데서 다루게 되겠지만 또 반면에 상존하는 우리 지금 당면한 여기 그 우리 저기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강건축가 그리고 클로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를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저기 간호사이신 우리 홍 작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울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만을 토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호주 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정치적 역사적 사회가 지금 이 레벨에 와 있다라는 거를 인식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사람과 얘기한다든지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주제를 오늘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또 좀 잠깐 첨언하고 자기 이 주제 네. 끝나기 전에 혹시 얘기 못했던 거 있는 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그 손 PD님의 의견에 정말 너무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상 이민 정책은 이렇게 차별과 관용 사이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인구 변동이나 산업 구조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내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이민율 비율은 보통 낮아지죠. 이주민은 노동력만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인데요. 이런 이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때에 따른 어떤 사회 경제적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불법 체류마저도 묵인되기도 하다가 또 필요 없어지면 강한 통제와 단속이 따르는 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비차별과 평등의 토대에서 자란 인권은 사람을 노동력만으로 이렇게 세밀해져서 버려지도록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주는 이민 정책과 더불어서 다문화 정책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열려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런 다문화마저도 보호 없이는 저는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정책이 경제적 이익과 다수의 입맛에 맞게만 움직여질 때는 이런 다름이 존중될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다름의 존중에서부터 시작됐으면 다름의 존중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많이 산업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하려면 좀 자본가들 쪼면서 창출하지 이렇게 힘든 사람들 자꾸 쪼지 말고 그리고 또 하는 김에 좀 예술가 보호 정책도 좀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주제를 처음에 이제 방송을 듣기 전에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457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정보를 주나 보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법무사들의 일이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주제를 좀 더 이해하는데 폭을 좀 넓혀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더 또 누구 하실 말씀 있는 분들 안 계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은 1부는 여기서 이렇게 접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처음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좀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가 아마 다음부터 좀 나아지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잠깐 그 저희가 1부 요걸로 마치고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2부의 딥다이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